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상임대표는 유엔 정치 문제 담당 부사무총장이 이전 유엔 사무총장의 위임에 따라 보내온 회답 편지와 관련한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서 5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유엔 사무국 측의 회답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 진행한 핵시험과 평화적 위성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들의 법률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고 결론했습니다. 2016년 5월 23일과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이전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들의 법률적 근거로서 어느 국제법전의 핵시험이나 미성발사, 탄도로켓 발사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위협으로 된다고 교제한 조항이 있는가를 밝힐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 그는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유엔 사무국 측이 우리의 질문에는 이런 반고 없이 유엔 헌장 7장 39조에 대해서만 언급한 편지를 보내왔다고 하면서 그는 유엔 헌장 39조는 국제법률계에서 이미 론이 되었던 바와 같이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유엔 헌장 작성자들까지도 자기들은 무력 침공과 같은 행위를 염두에 두고 헌장 39조를 작성하였지 평화적인 시기에 제재를 발동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하면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불법 무도한 대조선 제재교리를 만들어 놓고 봉쇄용 제재를 가하다 못해 경기용 총이나 총탄, 활과 화살까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 민의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고 현대 문명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세상을 중세계적인 암흑세계로 되돌리려는 반인륜, 반문명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수소탄 시험, 핵탄두 폭발 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을 비롯한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 발사는 적대 세력들이 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도발의 본거지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 헌장에 명시된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라고 하면서 그는 유엔 사무국이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사명에 비추어 대조선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공정한 답변을 내놓는 것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지는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